기억 너무 늦은 괴로 보낸 시간들 손우린 것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우리 둘 너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자존심은 지켜 필사적 그로 넌 꾹해져 난적해져 U턴해서 다시 만나고 싶어져 같이 울고 같이 웃었던 적들이 그렇게 내게는 큰 행복인지 모르고 네 가슴에 못 박았으니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차가운 너 때문에 깃든 용기조차도 버렸군네 우리 둘의 사이는 너무 복잡한 미루가 있어서 서로에게 느껴왔던 피로감 방향을 잊고 방황을 하며 달콤한 꿈에서 깨 너는 나 혼자 걷게 막 지나간 버스미 없는 가로 속 한숨 섞인 웃음이 꾸르 너가 나는 왜 너는 왜 나와 반대로 돌아서야만 하는데 On my way On my way Down the rain 아껴 두었었던 추억 다 지워졌어 내가 줬었던 사랑 다 버려졌어 네가 없으면 맞아 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 전부 겪는다는 이별 이제 내 자리였나 봐 결국 이별인걸 일방적으로 날아온 헤어지자는 이 통보 막을 수 없었지 난 언제나 네게 복종만 했으니 사랑도 위기적인 건가 봐 널 갖고 싶으면 갖고 날 버리고 싶을 땐 버리고 말지 다른 사랑 얘기도 뻔하지 시간만 지나면 사람 마음 단숨에 변하지 나도 위기적이 돼볼래 지나간 사랑 따위 신경 안 쓸래 누구도 몰래 하, 이런 생각들은 왜 하는지 몰라 미쳐버린 건가 봐 난 네가 너무 너는 왜 나와 반대로 돌아서야만 하는데 On my way On my way On my way Down the rain 하면 돌아오길 원하는 돌고 도는 우리 사이를 벌하는 시간을 겪고 있어 매번 먹구름 밖에 없는 밤하늘에 별이 되죠 이제는 잊은 듯하면 돌아오길 원하는 돌고 도는 우리 사이를 벌하는 시간을 겪고 있어 매번 먹구름 밖에 없는 밤하늘에 별이 되죠 이제는 너는 왜 너는 왜 나와 반대로 돌아서야만 하는데 On my way On my way Falling down the rain 미치겠어 너가 없는 하루 나는 왜 Need you baby 미치겠어 너가 없는 하루